스위스 조선이오니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을 규탄해서 7월 22일과 26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 7월 28일부는 미국의 북조선 위협론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